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사촉하에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체결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이 군사협력협정을 조작해낸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 책동에 가담하여 우리를 해치려는 졸개들의 행위로서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의 책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의 지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된다. 이번 협정 체결로 미국이 추구하는 미일 남조선 삼각군사동맹이 현실화되게 되었으며 그러하여 세계 최대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는 보다 불안정해지고 평화와 안전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실은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협력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은 저들의 군사 대국화와 재침야망 실현의 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들은 사상 최악의 통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의 작동은 오히려 자유를 재촉하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적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전쟁의 검은 구름이 더욱 짙게 떠들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 것이며 적들의 사소한 도발도 선군의 무쇠 주먹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11월 25일 평양.